gotta stay gold, oh baby. Yeah. 미라클 타키나 moonlight 고요이 모네 무라나이 특이한 카리오 다요리 니키미노 모토에 hide and seek 코코로에 토시노비 카운데 키미노 마시카치가 스크너사 이즈노 마니카 その瞳はダイヤどんな宝石よりもビューティフルな運動も目とらってしまうほど君が라면なすな너무 近づいてく slowly 予告するよ baby 無防備な君 oh 優しくいただく no さ 君の深いところな 見せてあげる yeah. その手を出して Stay gold 夢の中でも Stay gold 探し合ってる Stay gold gold 身に触れたくて Stay gold 君の全て Stay gold Stay gold 心光って Stay gold 미소로 moonlight 고요히 내몰아세 날 내게를 심했다 손을 태워 하나 시작하고 나이요 Stay gold 우 yeah.